막막함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. 그날의 쓸쓸했던

하고 이 속을 혼자서 가네.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.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빗물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.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. 내리는 빗물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.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.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.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. 주름이 하나 둘 늘어도 살피랴.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. 밤도 깊어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외로이 남아있는 저 웨딩 게임 누가 두고 간 나는 안에 서글픈 나의 사랑이여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간에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간에 사랑지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여 주오 사랑아 아픈 내 마음도 모르는 채 멀리서 들려오는 무정한 새벽 종소리 행여나 아쉬움에 그리움에 그대 모습 보일까 창밖을 내다봐도 이미 사라져버린 그 모습 어디서나 찾을 수 없어 남겨진 웨딩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네 남겨진 웨딩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바위 돌이는 각 시대의 물던 나와 헤어지기 싫었어. 장독 뒤에 숨어서 하루를 울었고 댕가나무 꽃잎만 흔들었다네.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댕가나무 울타리 시대여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었어.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은 친구 웃었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아지랑이 언덕에 푸르르간 보리 따라 설향기 시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아하이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여보게 친구 웃었나 보게 어쩌다 말 같은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개구장이 시절엔 누가 컸나 키를 재며 동구박 황토길에서 공차기 하던 아하이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여보게 친구 웃었나 보게 어쩌다 말 같은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대부른 날 동산에 둥근 달이 떠오르며 두 어깨 맞닿은 정에 노래 즐겁던 아하이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그리면서 홀로 왔어. 떠나지 말아요. 나김치니 서러움이 더해요.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. 눈길을 걸으며 눈길을 걸으며 옛일을 잊으리다.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. 가을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.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.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. 가을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.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. 하얀 겨울에 떠나요. 숨겨진 일을 수 어디 있었지 지금은 어디 있을까 눈이 그는 아이

마주친 두 손엔 사나이 정이 내 나라 위해 떠나는 몸 뜨거운 피는 가슴